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문을 외우고 또 외운다. 아닐 거라고 그럴 리 절대 없다고 내 맘을 돌리고 또 돌린다. 네가 없인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너를 위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. 널 데려오고 달아나봐도 결국 제자리.